You're my style. 세상을 둘러봐도 너 같은 여자는 딱 너 한 명뿐이야. 난 널 사랑해. I just wanna say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너는 이것만 알아둬.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영원토록 I got your back, girl. Your back, girl. Your back, baby. I got your back, girl. Your back, girl. Your back, baby. 네가 아플 때, 눈물 흘릴 때 나는 네 곁에 언제나 있어줄게. 고민 있을 때 내가 들어줄게. 그냥 전화하면 돼. I got your back, baby. Yeah, check it. Baby, you are 내 맘에서 1등. 얼굴도 1등. 몸에 와 친절한 상품마저 1등. I'll never turn my back. Can always count on me. See, 언제나 네 곁에 is where I'll always be.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는 이것만 알아둬.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영원토록 I got you, baby. Back, girl, you're back, baby. I got your back, girl, you're back. Always be by your side. I'm always down to ride. Modern day Bonnie and Clyde. Together forever. Let's go.